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쭈니지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.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,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